사람은 나를 바보로 만든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바보로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 바보가 되어서.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비워버려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게 말이에요. 나는 바보랍니다. 그대의 바보랍니다. 당신의 바보랍니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요. 꿈은 꿈은 아니겠지요. 죽는 날까지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바보로 만든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바보로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 바보가 되어서. 것만 같아요. 꿈은 꿈은 아니겠지요. 죽는 날까지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사람은 나를 바보로 만든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바보로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 바보가 되어서. 나는 그대의 바보.